사람이 가장 배고프다는 저녁 6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 TV업 밥상.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TV업 밥상. 윤영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주에 못 봤었죠? 그쵸. 그렇네요. 못 봤네요. 네, 저번주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예이! 뭐 하셨어요, 생일인데? 아, 엄마가 올라오셔가지고 엄마랑 되게 맛있는 밥 한 달 전에 예약해가지고 되게 유명하다는 셰프님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맛있는 케이크 먹고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이제 저녁 코트도 사고 했습니다. 아, 그 맛집은 그러면 저희 TV와 밥상에서 조만간 만날 수 있나요? 네, 조만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비싼 집이어가지고 네, TV와 밥상에서 제가 사 먹으라고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소개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맛있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윤영 씨? 네, 오늘은 주연 배우들의 명 연기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영화죠. 사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다라는 평을 듣는 두 사람들인데요. 재위 기간 내내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던 영조는 완벽한 왕이다 라는 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뒤늦게 귀한 아들 사도세자를 얻게 되는데요. 이 아들 역시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는 아들 사도에게 실망하는데요. 사도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린 시절에 남다른 총명함으로 영조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팔불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막 신하들한테 아들 자랑하고 이러는데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과 무예에도 뛰어났고요. 그래서 영조의 바람대로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을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를 점점 원망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아무래도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이렇게 윤영 씨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익숙한 소재의 새로운 변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조랑 사도의 관계가 보통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사도의 경우에는 좀 그런 정치적인 면보다는 그 부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심리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였는데요. 소재 자체는 사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새롭게 더 보여줄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준익 감독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뭘 더 보여줄까 하는 그런 관객의 질문이 오히려 의미가 없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 이거 전부 다 아는 거고 다 아는 것 그대로를 그려내는데 굉장히 그 자체가 새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하나뿐인 아들을 뒤주에 가두고 굶겨서 죽인 왕이라는 곳에 이야기의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을 아들 그리고 왕 여기다가 옮겨놓으니까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과거의 부자 관계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을 초월해서 정말 온 세상에 있는 부모 자식이라면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리고 또 자신을 몰라주는 부모가 야속한 자식 이거는 뭐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아무리 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건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뭐 영화로 봤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진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영화 한 편 봤다 그런 감상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특히 그 영조와 사도의 마지막 대화가 정말 심금을 울리는데요. 그 장면도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그 비를 철철 맞고 있는 뒤주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영조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저것 뭐 너는 참 영특했는데 왜 이렇게 됐니?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우리는 왜이 지경이 되어서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냐 하고 왕이 울어요, 막. 근데 그게 정말 되게 약간 충격 비주얼 쇼크? 왕이 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왜 우리는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 하는 그 무력한 대사가 되게 마음을 울렸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역사라는 그 타이틀에 가려져 있었죠. 그 인간이라는 요소가. 근데 사실 그쵸.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핵심적인 인간이라는 요소를 겉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아들이 죽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자극적인 결말에 가려져 있던 영조, 그리고 사도의 얼굴이 되게 많이 클로즈업이 돼요, 영화 중에서. 근데 그 클로즈업 되는 얼굴을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극중에서 사도는 굉장히 불처럼 뜨겁고 영조는 얼음처럼 차가운데요. 그 상반되는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 이렇게 계속 부딪힐 때 진짜 막 뭔가 저릿저릿한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정말 이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깊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예전에 알던 사도세자 이야기, 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역사 안에서 고통스러웠던 개인을 그 표면으로 끄집어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영조도 왕이기 전에는 한 사람,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확실히 알려주는 연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되게 사도의 감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객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반면에 영조에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요. 그래서 되게 좀 영조처럼 냉정하게 그 사람의 감정을 묘사를 하는데 그런 점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진짜 그두 인물 사이에 튀는 스파크가 진짜 영화의 빈 부분이 없도록 꽉 채우는 그런 이미지였고, 진짜 연기가 정말 계속 말하게 되지만 정말 대단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송강호 씨야 뭐두 말할 것도 없이 국민 배우고, 유한 씨도 요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굉장히 훌륭한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그 영화 중간에 사도가 머리를 막 바닥에 찍는 장면이 있어요, 돌에다가. 그러다가 봤어요. 네, 머리도 막 피터지고 막 와서 말리고 이런 거요. 사극에서 종종 우리가 볼수 있는 장면들이죠. 왕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막 하는. 근데 그게 진짜로 유아인 씨피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돌바닥에 그냥 머리를 막 찍어가지고 정말 실제 피가 팍 터진 거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의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정말. 연기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피가 터졌는데 그거를 혈액 응고제로 처치를 하고 그 위에 분장을 하고 계속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제는 진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배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그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연기에 몰입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뭔가 사도에 심취해서 그걸 계속 이어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정말 놀랐던 게 송강호 씨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력이 긴 배우잖아요. 워낙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쵸. 근데 그 송강호 씨하고 연기를 하면서도 투톱으로 연기하면서 밀리지 않았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사도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영조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동안 누적되는 그 상처가 점점 이제 장면 바뀔 때마다 얼굴에 누적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상처를 점점 받고 있다는 거를 연기로 보여준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 싶었고, 뭔가 유아인 씨라는 배우 자체가 약간 뭔가 결핍된 캐릭터에 특화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필모드를 보면 뭔가 어딘가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고 이럴 때 빗줄 좀 바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유아인 씨 말고 그러면은 송강호 씨는 연기가 어땠나요?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사도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잘 드러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조도 어떻게 보면 정말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정말 언니가 말한 것처럼 말이 필요 없는 연기인데 유아인 씨의 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도의 뜨거운 울분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원망 이런 거는 정말 딱 보기에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강렬한 그런 연기죠. 근데 반면에 영조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연기를 보여줘요. 되게 그게 정말 대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차분하고 조용한 연기를 하면서도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기 내공이 진짜 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영조 왕이다라고 하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평론가 이동진 씨 되게 유명하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둥 같은 분노가 아니라 이슬 같은 무력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무력한 왕의 이 정말 이슬 같은 무력감. 이슬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굉장히 강하고 호통치고 이런 존재인데 영조는 비 맞으면서 꿇어앉아서 울고 이렇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버지의 무력감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고요. 진짜 호랑이 같은 왕과는 정말 상반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다 늙어빠진 호랑이가 느끼는 고독감, 무력감 이런 거를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장면도 되게 많고요. 캐릭터 자체가 뭐 왕으로서의 권위보다는 그냥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좀 많이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오히려 신하들에게는 강하게 하지 못하고 그 강하게 해야 되는 걸 아들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좀 최고 권력자인 감히 짐에게 대항하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아들 하나 제대로 내가 키우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아버지의 무력감, 절망 그런 걸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조도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 영조도 그렇게 막 성격이 좋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뭐 사도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 게 많은데 오히려 그냥 사도는 정신병 때문에 그런 거고 사이코패스는 영조에 가깝다 하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네요, 문득. 어쨌든 이두 배우의 열연 덕분에 영화가 정말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아역 배우도 굉장히 잘했는데 정조의 아역도 진짜 감초 역할을 잘했어요. 되게 귀엽고. 그래서 이게 영화 중에서 영조와 사도, 사도와 정조, 그리고 영조와 정조 이렇게 3대에 걸친 부자간의 대사들이 되게 참 주옥 같은 대사가 많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자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대사들도 있었고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정조, 아역 정조의 대사 중에서는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법이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자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단을 보지 말고 말만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 저는 그날 아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게 되게 찡해요. 이날 이 대사가 언제 나온 거냐면 그 사도의 어머니인 영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빈이니까 후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법이 이제 뭐 왕하고 중전에게 해야 되는 절, 그리고 뭐 후궁한테 할수 있는 절, 뭐 세자에게 할수 있는 절, 이런 종류가 전부 다른데 이제 사도랑 정조가 이제 자기 어머니인 후궁에게 사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건 왕하고 중전한테만 할수 있는데. 그래서 영조가 불러다가 정조에게 너왜 사배를 하였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효도하는 마음을 보았다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사도보다 예법을 우선시했던 아버지 영조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찡했어요. 이 어린애가 굉장히 똑똑하고 당차네요. 되게 무서운 할아버지였을 텐데 이렇게 또박또박 자기 할말다 하는 그런 정조죠, 훗날.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영조가 좋아했던 거긴 할 거예요.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도 글을 읽고, 공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용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사도의 대사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하면서 이걸 굉장히 정말 절절한 연기로 이렇게 외치듯이 대사를 치는데 진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걸 또 게다가 유아인 씨가 하셨잖아요. 네. 아, 정말 유아인 씨 얼굴이 뭔가 산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한쪽은 뭔가 맞아요. 청년 같고 한쪽은 소년 같고 근데 그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진짜 눈물 납니다. 그 장면 보면 진짜 이 이야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애정을 애정으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영조가 그것만 잘해줬어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진짜 관객분들도 많이 이 장면에서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여기에서 많이 울었다, 울면서 나왔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이 영화는 뭐 누구랑 보러 가도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특히 뭐 가족분들이랑 같이 보러 가면 정말 재밌게 가슴 찡하게 보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서로 뭐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오면 아무래도 얘기할 만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가족끼리 보러 가면 좋겠다 하니까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굉장히 얼마 전에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봤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사도를 보러 갔다 하는 엄마들이 인터뷰한 거였는데 그게 왜 충격적이죠? 뭐 엄마들이야 물론 뭐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가 사도를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가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해서 어떻게 됐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요즘 뭐 한창 뭐 이렇게 어떤 작품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정말 이런 영화를 보고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저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정말 세계의 경일기라는 게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었던 기사였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실 영조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겼던 건데요. 네, 라디오헤드의 크립 듣고 왔습니다. 가사 중에 그 I'm a creep, I'm a widow 하는 가사가 되게 사도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 영화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인물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 속 인물들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특별한 거는 사실 없는데 이게 극 중에서도 대사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개가 있어요. 영조는 호불호가 엄청난 사람이다 하는 거. 그래서 한 번 눈밖에 나면 끝장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자빈한테 경고를 해주는데 실제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평옹주, 화환옹주에 대한 편애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화환옹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빵꽃동구 진지양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 옹주가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왕을 대상으로. 그래서 쟤 되게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편애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사도세자 그리고 화여봉주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미워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미워하는 사람을 굳이 불러다가 아무 말이나 해서 액땜을 했다고도 하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 아무래도 왕 안 하셨으면 굉장히 사회생활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되게 호불호 심하고 그쵸. 자기 멋대로 굴고 그러니까 아나무이네. 진짜. 네, 그리고 또 영조가 너 뭐뭐 했니? 라는 말투를 써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너 왜 옷차림이 왜 그러니? 너 왜 웃니? 뭐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사극 말투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되게 근엄하게 세자는 왜 웃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궁에서 사용을 하던 말투라고 합니다. 아, 뭐뭐 했니 이게요? 네, 니체가 실제 말투였다고 하고요. 여기 나오는 대사 자체도 90% 이상은 실제로 사료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사극이나 영화들은 다 우리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오히려 뭐뭐 했니 이런 말투가 굉장히 너무 가벼운 말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역사적인 사료로도 남아있고 왕이 실제로 했던 말이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현대식 말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몇백 년 된 니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조가 이제 숙빈 최 씨가 딴 사람과 낳은 자식이다 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적통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게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도 내면적으로 좀 불안정한 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한테도 굉장히 잘해줬다가 갑자기 혼냈다가 잘해줬다가 혼냈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얘를 또 뭐 아 나는 양위하겠소 라고 했다가 신료들 반응이 신통찮으면 막 너 반역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냐 이러면서 하도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차도세자가 어릴 때부터 추운 날, 더운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할 것 없이 석고대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영조인 것 같아요. 그쵸, 아버지의 그런 압박감 때문에 좀 유약했던 정신이 좀 깨졌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그런 중심이 확고하고 안정적이면은 뭐 아들도 그럴 일이 없었을 테고 뭐 아들이 반항을 해도 오히려 이렇게 잘 감싸주고 잘 지도해줬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광증이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영화 사도에서는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덜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정말 미쳤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한중록이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가 많습니다. 동궁의 환관이나 뭐 시중 돌던 여비를 열어 죽이기도 했고요. 뭐 죽인 사람의 숫자가 100을 넘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알만하죠. 그리고 4시에 목을 베어서 혜경궁 홍씨 앞에 툭 던져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바둑판을 던져서 혜경궁 홍씨의 눈알이 빠질 뻔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좀 연산군을 제외하면 왕가의 사람 중에서 광증이 가장 심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를 유아인 씨가 연기를 했더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미친 연기를요? 네네 문득 그쵸, 드네요. 네 우리에겐 조태우 이미지도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사도의 상태가. 뭐 이렇게 사료를 보면 여승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놀았다는 기록도 있고 영조를 죽이려고 한밤중에 칼을 이렇게 빼들고 갔던 것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충격적이죠. 정말 반역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까지 한 건데 혜경궁 홍씨가 그래서 몸을 더 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이제 어린 정조하고 생이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영조가 손자를 워낙에 예뻐하니까 막 정조가 울면서 엄마랑 있고 싶어 라고 이래도 굉장히 단호하게 떼놓고 갔대요. 영조가 자기를 질투해서 화를 당할까봐 안 됩니다 하고 매정하게 뒤로 돌아섰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중록을 보면 그 영조가 워낙 정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도가 이제 죽기 전에 아버지 마음을 돌리고자 이제 정조의 모자를 쓰고 재롱을 부렸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 큰 세자잖아요. 다 큰 어른 사도가 자기 애기 모자를 쓰고 자기 죽이려고 맘먹은 아버지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애교를 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뭐 막말로 미친놈이었던 건 맞는데 그런 것도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네 진짜 정말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중에 하나가 의복공포증이 있었대요. 정확한 용어가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극 중에서도 사도가 용포를 입다가 막 벗어던지면서 이게 아니야 새 옷을 가져와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잠깐 지나가다 본것 같은데 이게 왜 멀쩡한 옷인데 이렇게 계속 바꾸라고 하다가 이제 내시가 더 이상 옷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칼을 들고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목을 뱉던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칼 든 채로 혜경궁 홍씨랑 화환공주 모여있던 곳으로 찾아가는 장면도 있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의복용포공포증도영조에대한심리적인압박때문에생긴것일거다라고분석을한다고합니다이게용포를입는다라는거는예를갖추는거잖아요그리고 그렇다는것곧아버지왕인영조를보러가는거고요그러니까어또혼나겠지하는생각이들어서굉장히그런광증정말거부반응을일으켰던거라고해요 아정말들을수록짠하네요진짜되게불쌍한인생이야그인생도 정말 원하지도않았는데세자로태어나서하고싶은거못하고아버지한테는혼만나고 그러게요 점점미쳐가니까더혼나고 아정말안타까운인생입니다근데진짜뭐이렇게얘기를들어보면당파싸움이영향을미쳤다아버지가아들을뒤주에넣어죽였다하는거를우리가이제흔히그국사책으로만보면은아이게웬일이니정말정말대단하다어떻게아버지가아들을그렇게독하게찔러죽이냐이런얘기를많이하잖아요우리가근데진짜이걸사람에게중심을두고새롭게보니까또색다르게보이는것같아요 네그쵸굉장히잘만든영화라는생각이드는그런작품입니다이게진짜시작을하자마자이야기한가운데로돌진을해서보여주더라고요전되게그때깜짝놀랐는데사도가뒤주에갇혀서소리지르고있는데부터시작을해요굉장히강렬한포문을여는그런장면인데그리고이제뒤주에갇혀서소리지르는사도에서이제과거로다시돌아갑니다그래서그렇게수시로현재와과거를오가면서영화를진행을하는데그런데도되게긴장감이떨어지지않고유지가되더라고요그리고영화자체가뭔가자사도세자의이야기실상을알려드리죠이러면서좀썰을푸는게아니라자여러분왜그렇게되었을까요하면서이렇게그냥손을잡아끄는그런느낌이에요그래서뭔가아여러분한미친아들과차가운아버지가만나서이모합변이일어났습니다짜잔이런게아니라진짜정말이사람들이왜그렇게됐는지그냥사람의이야기를딱풀어줬다는게굉장히인상적이었고정말아들과아버지의관계에집중했기때문에굉장히강력한파괴력있는가족영화가만들어진게아닌가하는생각도들었고요지금까지보통사극영화다라고하면은뭐스케일이크다거나애국심같은걸자극을한다거나이렇잖아요근데그런것과는굉장히대비되게정말그냥집안일사람의이야기를보여줬다는것도좀사람들의흥미를자극할수있었던원인이지않나싶고극중에서영조가이런얘기를합니다이것은나란일이아니라집안일이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근데또그집안일이결국나라의일하고똑같은거니까 네그렇기때문에그런비극이생겼겠다싶기도하고요또몇백년전에가족일집안사있기도하지만지금우리도많이공감하고많이울수있는그런영화인것같아요그래서저는좀더많은부모님들이꼭보러가시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 역사상가장비극적인가족사를다룬영화사도에대해서한번이야기해봤습니다이게비도오고좀이야기도무겁고이래서좀분위기가착가라앉은경향이없지않아있는데이분위기를반전시켜주실그런주제를가지고오셨다고요윤영씨 네오늘의맛집을소개할차례죠 좋습니다오늘은어떤곳다녀오셨나요 아이렇게우울하고좀축처지고할때는달달한게최고지않습니까 맞습니다그러면디저트종류인가보네요 네맞아요누구나좋아하는케이크죠네맛난케이크를먹을수있는이대앞카페페라를소개하려고합니다페라는케이크가예쁘고맛있다라는게가장큰장점인데요이렇게타르트랑케이크가쇼케이스에쭉진열된걸보고있으면진짜황홀해집니다 이게 페라 딸기타르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정말 페라에서 파는 이 딸기 크림치즈 타르트인데요. 이걸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비싸지만 너무 맛있어, 빠져들어 이런 맛이에요. 이게 정말 정말 맛있어요. 진짜 딸기하고 크림치즈잖아요. 그렇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되게 맛있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타르트라서 되게 타르트지가 바삭하고 고소하고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유난히 고소해요. 진짜 바삭한데 너무 딱딱하지 않고 뭔가 그 촉촉과 바삭의 균형을 딱 맞춘 정말 완벽한 타르트지인데요. 그 위에 크림치즈가 정말 두껍게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치즈니까 크림치즈라고 해도 좀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우리만치 상큼해요. 진짜 산뜻하고 상큼하고 부드럽고 정말 장점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타르트고요. 그리고 그 위를 딸기가 빼곡하게 덮고 있습니다. 정말 달고 정말 새콤하고 그래서 진짜 달콤한 딸기, 상큼하고 산뜻한 크림치즈, 바삭하고 고소한 타르트지가 부드럽고 말랑하고 바삭하고 이런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요. 정말 색깔도 빨갛고 하얘가지고 정말 예쁘거든요. 이분 또 흥분하셔서 말이 안 끊기네요. 네, 정말. 진짜 정말 특별한 날에 먹으면 그 특별한 날이 더욱 특별해지는 그런 타르트입니다. 근데 저도 분명히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왜 저는 윤영 씨와 같은 이런 느낌을 못 느꼈을까요? 정말요? 그러니까 맛은 있었는데 네. 이 맛을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이렇게 고소한 타르트지를 느끼며 저는 그냥 먹거든요. 이게 약간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저 언니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 시각과 저의 드라마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들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딸기랑 치즈, 크림치즈 얘기를 정말 쭉 해주셨는데 다른 건 또 어떠셨어요? 딸기 타르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크레이프 케이크예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먹어봤던 크레이프 케이크 중에서 페라가 가장 맛있습니다. 맞아요. 윤영 씨 예전에 한창 그 크레이프 케이크에 빠져가지고 좋다 좋다 하시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케이크를 드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홀린 듯이 들어가서 쇼케이스는 보지도 않고 카운터로 직진하죠. 그리고 크레이프 케이크 하나요. 아니, 두 개 주세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두 개 혼자 다 드셨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이 크레이프 케이크는 보기에도 정성이 가득합니다. 그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 그 장인 정신이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크레이프가 두께가 중요해요.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그 미묘한 두께, 그걸 찾아내야 진짜 맛있는 케이크가 되는 건데요. 또 반죽도 중요하죠. 너무 바삭하거나 너무 쫀득하거나 이래버리면 식감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두께가 너무 두껍게 되면 떡지니까 케이크를 먹었을 때 부드러운 식감을 해치게 돼요. 그리고 너무 얇으면 좀 씹는 맛도 부족하고 크림과의 조화도 무너지게 되죠. 근데 페라는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크림이 한 층, 크레이프가 한 층, 정말 같은 두께로 한 층 한 층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진짜 포크를 수직으로 들어가지고 세워서 잘라 먹으면서 이게 크레이프와 크림이 한층 한층 무너지는 정말 그 황홀한 감각을 맛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 장씩 떼어서 말아 드셔도 되게 쫄깃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크레이프 정말 맛있습니다. 윤영 씨는 어떻게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둘 다 포기하지 못해서 좀 잘라 먹다가 나머지는 말아 먹습니다. 저도 그 비슷해요. 저는 반대네요. 처음에는 한 장씩 떼먹다가 답답해서 마지막에는 그냥 포크로 찍어 먹는 성격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크레이프 케이크 먹을 때는 원래 이렇게 한 장씩 떼어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가. 근데 사실 저는 포크로 그냥 잘라 먹는 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입안에서 크레이프하고 크림이 한층 한층 느껴지거든요. 이게 진짜 말로는 다 설명하기 힘든 그런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특히 그 가장 위에 크레이프에는 설탕 시럽이 발라져 있어요. 근데 이걸 살짝 바삭하게 구웠기 때문에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먹게 되면은 한 번 먹을 때마다 굉장히 달콤하고 바삭한 식감, 그것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드셔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윤영 씨의 열정에 또 한 번 감탄을 합니다. 진짜. 또 어떤 게 맛있었죠, 윤영 씨? 티라미수도 맛있고요. 이게 마스카포네 치즈가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것도 진짜 한번 먹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페라를 검색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딸기타르트 얘기입니다. 100개 중에 한 95개는 딸기타르트인데요. 이게 워낙에 맛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들 드시는데, 다른 것도 굉장히 좋은 메뉴들이 많아요. 뭐 뉴욕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치즈를 통에다가 넣고 스팀에 쪄서 만드는 케이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되게 정말 정말 촉촉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런 뉴욕 치즈케이크고, 이게 또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게 페라 케이크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정말 비주얼을 보고 꼭 정말 마음에 가는 애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예쁜 애들 중에 저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언니 오늘은 나를 먹어 막 이러면서 아 케이크에 말을 걸던 거예요, 윤영 씨한테? 아, 네, 말을 겁니다. 케이크에 요정이 있어요. 아, 이분도 약간 사도세자 느낌이 좀 나면서 뭔가 좀 불안정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되게 저처럼 이렇게 결정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고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럴 땐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명쾌하네요. 네. 고르기 힘들죠. 하나를 딱 고른다라고 하면 진짜 고르기 힘든데 두 개를 고를까라고 하면 사람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크레이프랑 딸기 타르트를 먹거나 뭐 오늘은 치즈케이크랑 호두 타르트, 내일은 자두 타르트랑 초코 케이크 이렇게 먹으면 훨씬 고르기가 쉬워져요. 혹시 밥도 먹고 케이크도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뭐 케이크를 먹으면 밥 먹을 돈이 없어집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거든요. 페라는 맛있지만 좀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슬픈 추억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윤영 씨 눈빛이 굉장히 그 추억을 물어봐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냥 혼자 말하는 거죠. 네, 어떤 추억이에요? 네, 3년 전 새내기 시절인데요. 입학식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뻥을 치고 지나가시네요. 6년 전 3월이란 소리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함께 만든 슬픈 추억이에요. 입학식을 딱 마치고 아 우리도 이제 대학생이야 이러면서 아 이대 앞에 그렇게 맛있는 카페가 많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우아하게 한번 티타임을 가져보자 하면서 이제 카페를 물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카페의 그 쇼케이스에 진열된 케이크들 그 아름다움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색색의 그 케이크. 자, 한번 기침 마시고 가시죠. 지금 너무 맛있어서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 정말 예쁜 케이크들이 이 어린 양들의 눈을 사로잡은 거죠. 정말 홀린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아 우리 뭐 커피 하나 시켜놓고 케이크 두 개 시켜서 먹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메뉴판을 딱 열었는데 1인 이름료가 원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 저희 케이크 시킬 건데 안 되나요? 이랬더니 네 안 됩니다 이러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음료 하나에 거의 6,000원인데 케이크 두 개를 시켰다가는 정말 가난한 이 새내기의 지갑에 12,000원이라는 구멍이 뚫릴 그럴 위기였죠. 정말 이 서울 물가를 우습게 본 어린 양들이 큰 교훈을 얻었군요. 네, 눈 뜨고 네. 코 베어 간다고 하더니 정말 맞아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음료 두 개에다가 케이크 하나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먹으러 온 건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정말 분한 마음에 여긴 오지 않겠다. 진짜 나쁘다. 이러면서 케이크를 딱 먹었는데 이제 무릎을 꿇게 됐죠. 호객님이 되셨죠. 네. 네. 아, 정말 페라는 맛있고요. 맛있는 건 항상 옳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진짜 윤영 씨 말대로 케이크를 시켜도 1인 이름료는 좀 까다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게다가 이건 대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카페에 가서도 그렇게 많이 먹긴 하지만 또 특히 유독 페라가 좀 가격대가 높거든요. 맞아요. 좀 한 1,000원? 정도 다 높은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하고 티가 5,000원씩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꿀이나 우유 같은 게 추가된 바리에이션 음료들은 500원씩 더 붙고요. 뭐 일부 메뉴는 5,800원이에요. 거의 6,000원이고 과일 음료도 뭐 6,800원까지 올라가고 칵테일은 7,000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아, 칵테일도 있군요. 네. 확실히 비싸긴 해요. 그러면은 케이크 가격은 보통 어떻게 되죠? 네, 케이크 가격도 이제 음료하고 비슷한데요. 5,000원에서 6,000원 선입니다. 페라의 명물인 딸기 타르트가 6,000원이고요. 크레이프 케이크가 5,700원. 기타 케이크류도 5,000원 선에서 사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홀케이크 드시게 되면은 딸기 타르트 중짜가 29,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뭐 지갑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케이크랑 음료 하나씩 시켜서 페라 안에서 먹으면 되게 좋기는 합니다. 가게 분위기도 차분하고요. 좀 앤틱한 분위기가 되게 사람을 여유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잔하고 그릇도 되게 예뻐서 먹다 보면 참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 이제 힐링된 마음으로 영수증을 보면 네, 힐링된 만큼 추가 데미지를 받게 되지만 케이크가 맛있어서 항상 용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지갑이 가벼운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 2호점이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1인 1음료 원칙에서 자유로운 곳입니다. 진짜 희소식이네요. 위치가 어딘가요? 네. 1호점은 이대역 3번 출구에서 직진을 하다가 이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면은 경사진 골목이 보여요. 그런데 그 골목 바로 그 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점은 이대 건물 바로 옆에 있어요. 이대 바로 옆 이대 정문 옆인데 그 이대 정문을 보시면 왼쪽 골목 있거든요.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페라 2호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저는 2호점에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음료 하나 케이크 하나를 먹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면 케이크를 두 개 먹고 싶은 것이 솔직한 먹보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도 또 2호점은 건물이 워낙에 예뻐요. 그래서 좀 날씨 좋은 날에 가면은 되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4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유리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대 캠퍼스가 쭉 보여서 경치가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저도 오다 가다 본 것 같아요. 여기 새로 옮긴데 저는 그거 옮긴 건 줄 알았거든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2호점이 새로 생긴 거였군요. 거기가 이제 예전에 소개팅 명소라고 불렸던 놀이터 건물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로 옮겨간 거였군요. 여기가 정말 이대 새로운 뭐 소개팅 명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또 맛도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것 같아요. 네, 좀 데이트하기에도 되게 좋고 친구들하고 가서 밥 먹기에도 좋고 디저트 먹기에도 좋고 정말 생각해보세요. 특별한 날에 남친이 딱 와가지고 자기야 페라 딸기 타르트 먹자 이러면은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남친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네. 근데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당황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 번 목에 잠기시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걸 잊을 뻔했는데 페라 딸기 타르트는 시즌 한정제예요. 가장 맛있을 때 딸기가 제철일 때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마감이 되는 5월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맛있을 때만 팔겠다라는 그 열정이죠. 최고의 딸기 크림 치즈 타르트와 크레이프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이데아 카페 페라 오늘 윤영 씨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침 시즌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짱짱 추천드립니다. 정말 환상적인 케이크를 맛보실 수 있는 카페예요. 그리고 오늘 추천드렸던 영화는 사도였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궁중의 비극적인 역사를 넘어서 현대의 관객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아버지 혹은 그런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도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TV와 팝상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입니다. 힘든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 나는 나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TV와 팝상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Thank you.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